밤에 나 밀어붙여 Pick up 이는 사랑의 사막 아무것도 놓지 마서 너밖에 안 본다 Freestyle 멈출 줄 몰라 끝 다다른 내 감정만이 올라 집엔 착